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3일 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